오히려 하지만 그런 너의 슬픔이 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만 해. 언젠가 너를 만날 수 있겠지. 기억해줘 마지막 약속을. 하지만 내 사랑은 너뿐이야. 죽는 날까지 내게 함께 있는 사랑을 내게 돌아와. 영원히 함께 하자도 마지막 약속 이제 내가 지켜줄 수 있게. 내게 돌아와 다시 널 볼 수 있게. 영원히 슬픈 미소까지도 까지